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28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5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맹일꾼들, 노동자들, 직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정치 방식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고 나라의 자비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주셨으며 수령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숭고한 높이에서 승화시키시고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노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어 경제강국 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용도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든 직맹일꾼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이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만년 받들어 모시고 어버이 장군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